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. 바뀐 건 하나밖에 없어. 더 이상 내 곁에 넌 없어.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은 없어. 없어 넌 없어. 부서진 거울 속 미쳐버린 내가 있어. 울부짖고 있어. 지금의 날 지루한 소설 같아. 모든 게 너 없이 이해가 되질 않아. 소리쳐 불러도 대답은 없어. 없어 없어. 부서진 거울 속 미쳐버린 내가 있어. 울부짖고 있어. 자책에 자도취 자하고 눈 깔아보지. 거울 속 바보 같은 이 버러지만 바라보지. 날 떳떳이 마주할 수 없거든. 이제 난 없거든. 피워내고 싶은 이 미련한 감정 더욱이 내 자세를 낮춰. 차라리 비밀 괜찮아지겠지. I'm sick of my hysteria.